한국 땅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 러시아에 계시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과 평안의 안부 올려드립니다. 1월 10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역대하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마샤는 해외원정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하면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 지혜자와 또 이 간언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고용한 에브라임 사람들, 즉 이스라엘 왕국의 용병들과 왕이 함께 간다면 왕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간 아마샤 왕은 고민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이 본전이 아깝다는 거죠. 100달란트의 은이면 아마 오늘날의 가치로 수백억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때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다행히 아마샤 왕은 이 말에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혼자 출전해서 승리하게 되죠. 우리 삶에도 혹시 본전이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우리 삶에 주님이 싫어하심에도 우리가 그저 껴안고 함께 가려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신 끝나게 소리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네요. 내가 주인 삼은 복음성가를 띄워드렸습니다. 모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계시는지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지요? 100달란트를 작게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파 1188kHz 그리고 1566kHz 주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북녘땅에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려의학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에 대한 상식 알아보고요. 이어서 영혼의 건강도 함께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 꾸며드리고요. 그리고 영광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북한에 현재 남아있는 그런 그 지하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면 끝까지 남아 있는 그 구루터기의 성도들과 또 이쪽에 내려와 있는 탈북민들 중에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자로 훈련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전이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북한 땅에 세워가고, 남한 교회는 그분들이 정말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고 또 북한 교회 재건해서 그것이 중국과 중동권과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수출하는 그런 부분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남한 교회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시간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고려 의학 상식과 또 성경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입니다. 탈북민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 목회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한꿈교회 담임 목사이신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위장질환, 또 뭐 비위, 비, 이 소화장애 관련해서 개념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위장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뭐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이 방법 안 써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정말 한 분도 없으세요. 체 했을 때 손가락 바늘로 따는 민간요법을 네. 쓰는데 네. 북에서도 바늘로 좀 따보셨습니까, 원장님? 따죠. 따긴 따는데 네. 한국처럼 그렇게 무조건 체하면 무조건 손가락 따 뭐 이런 치는 않아요. 거의 뭐 대한민국 맹신 수준이죠. 예, 거의 뭐 여기는 뭐 관사적으로 따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손가락 따는 치료법은 북한에서 많이 쓰는 방법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한국에 오니까 와우 이 사람들이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데 되게 많이 신경을 쓰네 이런 생각을 사실을 했고요. 북한에서도 손가락을 따는 방법 따낼 때가 있기는 해요. 손가락을 네. 딴다기보다도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따요. 아. 이게 어떤 때 따냐면 그 어린 아기들이 오랫동안 설사를 하면서 살이 잘 찌지 않고 먹은 걸 계속 토하고 이렇게 하면 발육이 늦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한의학적으로는 감증, 몸이 계속 이렇게 감소된다는 감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거든요. 이럴 때 이걸 따서 이 안에서 하얗거나 노란 즙을 잘라내게 되면 아유, 무섭네요. 많이 안 아프게 예, 애들이 뭐 그냥 다치도 아프니까 그냥 살짝 따고 거기서 살짝 그걸 긁어내면 그 다음부터 애들이 설사가 먹고 잘 먹고 좀 발육이 좀 좋아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딸 때 뭐 삼중침 같은 걸로 살짝 소독하고 딱 따고 이런 방법을 쓰죠. 이런 방법은 사실은 고전에도 수록이 돼 있어요. 옛날부터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약을 먹거나 하는 것보다 소아들이 그 만성 영양 장애를 오게 하는 걸 빨리 그 멈추고 발육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뭐 우리 원장님 아이가 넷이시고 저요? 아, 야, 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네, 네. 아, 죄송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아이가 네 분이시고 정정합니다. 네.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예. 아, 저도 당황했어요. 예. 목사님 아이가 네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게 아기들 아프거나 네. 뭐 이렇게 좀 급할 때는 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손 따는 거. 아, 그럼요. 목사님, 이렇게 또, 저 이렇게 머리 아플 때 한번 방송 끝나고 이렇게 마사지를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아, 자격증은 없으신데, 보통 솜씨가 아니십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따시기는 네. 할까요, 목사님? 이렇게 따는 데만 사실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네. 저희가. 저도 뭐 많이, 이게 일단 희한하게 따면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이렇게 쑥 내려가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워낙 대한민국 분들이 또 사실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네.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따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북에서는 이걸 안 쓰는구나. 잘 안 써요. 예, 네. 근데 그 따는 것이 충분히 그게 일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손끝을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를 뽑는 거잖아요. 네, 네. 소화하고 연관되는 혈자리 끝과 시작이 손가락에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이유가 돼요. 어쩌면 한국 분들이 더 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북에도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채 쓸 때는 보통 북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체했다고 하게 되면 음식을 먹는 것이 잘 안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체기를 받게 되면 식사한 뒤 몇 시간 지나서부터 명치구띠 무겁고 아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메스껍고 이런 아주 불편한 몸 상태가 되거든요. 심하면 토하고 예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래서 소아인 경우에는 손발이 찬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어른도 그렇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따뜻한 더운 물에 소금을 굉장히 연하게. 예. 소금 느낌 살짝 있을까 말까. 어른 입맛에. 예. 소금이 살짝 있을까 말까 연하게 타서 이렇게 좀 마시게 합니다. 소금을 마시게 하는 이유는 소금이 치료된다기 보다도 소금을 좀 마시게 되면 사람이 토해요. 아하. 예. 그래서 이 몸에 막혀 있는 걸 토에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소금기 있는 물을 마시게 하는 방법이 쓰죠. 네. 이 정도는 북한 사람들이 자체로도 잘 만들어 해요. 한국 사람들은 뭐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막 토해내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구토반사를 이용한 방법을 네. 사용을 네. 어쨌든 하는데. 토하게 하는 거는 치료의 일종이에요. 아, 치료의 일종이군요. 예. 막힌 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마냥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네. 그냥 개워내는 게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막히는 거 풀어야 되거든요. 예. 응급인 거죠. 근데 만약 경우 이게 토한 게 음식을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토하는 게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토한다는 방법은 그 안 좋은 걸 뱉어내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채 쓸 때 할 수 있는 또 먹는 방법의 민간요법 뭐 지금 이제 식염수 네. 소금을 이제 아주 연하게 타서 한 번에 마시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외에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북에서도 어떤 그렇죠. 방법이 있을까요? 북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무. 무. 예, 무즙 같은 거 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무는 기를 이렇게 내리는 역할을 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무즙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장애돼서 이렇게 막힌 걸 이렇게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생무를 짓지으면 아무래도 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 200이나 300ml 약간 좀 물컵 하나 정도 예, 이렇게 해서 하루 두세 번 끼니 뒤에 이렇게 먹거나 또는 무시 아시죠? 무시 아주 깨보다 조금 더 커요. 그걸 막 볶아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볶아 먹는 거는 사실 번거롭고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정말 많이 채거나 할 때는 그걸 볶아서 먹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다 하게 되면 그냥 무를 씹어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무 먹으면 아, 트림 나잖아요. 네, 네. 예, 그게 그렇죠. 네.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요. 무는 그 위 안에서 펩신이라는 이 효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한 한의학적으로는 게내금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닭 위를 말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닭 같은 거는 그 밖에서 모이를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쪼아 먹잖아요. 특히 많이 먹는 게 흙. 그렇죠. 작은 돌, 뭐 모래 이런 거예요. 그걸 먹고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닭 위 벽이 그만큼 든든하고 소화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게내금이라는 걸 보드랍게 가루내서 한 3g 정도씩 한 술에 약간 타서 이렇게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써요 이게. 어허. 노란색이고 굉장히 쓰거든요. 와. 그래서 먹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정말 제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면 이런 걸 쓰는 방법도 예,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보리길금. 이거는 약간 효소잖아요. 네, 효소죠. 예, 발효 효소 같은 느낌. 이런 것들도 그 소화제로서, 예, 보리길금을 약한 불에서 약간 누렇게 이렇게 다려가지고 오랫동안 끓여서 차처럼 계속 마시면 만성적으로 걸핏하면 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화장애가 네, 그렇죠. 항상 있어서. 예,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예, 줄 수 있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북에서도 구하시기가 쉬운 재료들인 그렇죠. 거지. 그렇죠. 이거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어느 때든 구할 수 있어요. 상시 이걸 또 상비를 하시고 예. 제발 뭐 배 아프다고 이렇게 그냥 또 뭐 빙도 먹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가끔 이런 생각 돼요. 글쎄 소화장애 뭐 또 올 만큼 최하도록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그렇죠. 예, 들고 또 어찌 보면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뭘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음식 같은 게 혹시 생겼으면 막 급하게 이렇게 먹다 보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없든 아무튼 아픈 현실입니다. 네. 네. 무조건 좀 천천히 먹는 게 좋겠어요. 네. 급하게 갑자기 생기면 진짜 네. 너무 배고프니까 그렇죠. 이러다 체하는데 네. 음식 중에서 먹다가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체하는 음식들이 있죠. 당연히 있죠. 네. 네. 감자, 고구마. 감자, 고구마. 예, 뭐 달걀 이런 것도 막 체하잖아요. 예.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를 먹고 체했을 때는 고구마 같은 거는 사실 북한에서 거의 뭐 먹어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감자는 거의 주식이니까 많이 먹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했을 때는 그 물 한 사발 정도의 된장 약간 반 숟가락 정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마시는 게 좋고 이 된장은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콩은 우리가 장 만들 때 이렇게 발효시켜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효소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 체한 걸 빨리 이렇게 푸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배를 뭐 한두 알 정도 한 번에 먹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선전을 할 때 우리가 얘기는 해요. 근데 실제 북한 현실에서 이걸 사용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쉽지는 그렇죠. 않고 있고요. 저 특히 북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자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한번 만나게 되면 폭식하는 예, 증상 그런 현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오늘 드리는 이런 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라든가 이런 그 된장물 풀어 마신다든가 이런 민간요법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좀 그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식품 하게 되면 사실 달걀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달걀도 그렇죠. 예, 되게 많이 가슴에 막 막히고 할 때는 만약에 달걀을 먹고 취했다 했을 때는 식초 한두 숟가락을 한 번에 확 이렇게 마시게 되면 금방 속이 좀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생마늘을 적당한 양을 씹어 먹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늘을 씹어 먹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쪄서 먹는, 북한에 있을 때는 쪄서 먹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 분들한테는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서 드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속이 되게 편안해지고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면 가스가 배 안에 차면서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몸이. 그럴 때 이 마늘을 5개 내지 7쪽 정도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먹게 되면 좀 가스가 나가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우리 또 음식을 통해서 체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어쩌다가 한번 고기 생기면 정말 급하게 먹다 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치료법이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소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좋아하죠, 다들. 예. 북한 사람들은 소고기를 드셔보시기 굉장히 어려워요. 평생가에 아마 못 먹고 사망한 사람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호잡으면 잡아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잡아갈 뿐 아니라 총살까지 한 걸. 그래서 소고기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게 노동력이어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소고기 많이 드시니까 만약 경우에 한국 분들이 소고기를 마시다가 드시다가 좀 취했다 하게 되면 문어를 다려서 문어요. 이게 생뚱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북한 사람들은 고기 중에서 뭐 다 알다시피 단고기를 많이 드시죠. 개고기. 그렇군요. 단고기를 맛있게 드시고 취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달걀 두세 알 정도 이렇게 풀어서 거기다 식초. 아까도 취할 때 식초를 드시라 한 것처럼 식초를 잘 타서 한 번에 이렇게 마시는 방법. 그리고 메밀 같은 것도 북한에서 그 좀 흔한 그 식품은 아니에요. 그래도 시장 같은 데서 정말 구하자꾸나 노력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메밀죽을 묽게 써서 뭐 그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 뭐 그 취했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일상시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인 것 같아요. 무가 이렇게 몸 안에 이렇게 뭉친 걸 아래로 확 내려보내는 그 기능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약을 먹잖아. 우리가 한의사니까. 약을 지을 때, 보약제를 지을 때 무를 우리가 먹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인삼하고 황기 같은 거하고 무는 상극이에요. 무는 이렇게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보약 같은 거는 기를 끌어올리려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인삼이나 황기 들어간 약을 제가 지을 때는 무는 드시지 마세요. 무는 하고는 상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식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체기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고려 약상식을 원장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 이제 또 목사님께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릴 시간입니다. 아 어려운 질문이죠. 목사님, 이게 뭐 성경적인 이야기를 또 하려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짐승들이 체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어렵네요. 들어도 어렵네요. 아니, 뭐 원장님한테 여쭤볼까? 이거 뭐 답변을 두 분 중에 한 분만 좀 답변해 주셔도 짐승도 소화불량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있지 않을까요? 생명체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병원도 있으니까요. 근데 짐승들이 생리를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우리 둘째가 참 강아지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데 저희 한번 키운 적이 있는데요. 되게 짐승이 열이 나고 또 밥도 먹지 않고 하니까 금식을 하더라고요.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3일 후에 또 왕성하게 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짐승들도 소화불능이나 몸이 안 좋을 때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먹지 않는 걸로, 먹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몸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치료하고 하는 거네요. 자가 치유 능력이 짐승들 뭐 사실 약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아마 금식을 통해서 소화불량은 금식을 하시면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좀 금식을 하시면 또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면 우리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아마 치료될 것 같습니다. 금식 충분히 일리가 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식이라는 게 이제 음식에 따르면 이제 금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어떤 문화라든지 뭐 소비라든지 어떤 향유하는 것들을 우리가 줄이거나 끊는다면은 이거는 절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런 절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지요. 그럼요. 네, 절제 다 보면은 너무나 이제 절제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가 자꾸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너무 급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을 또 절제하고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를 잘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성숙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를 가리켜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와 젖이나 먹는 자 이런 비유를 했던 것을 이제 성경의 비유를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고 봤을 때 잘 소화해내는 성도로 장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네.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우리 4장과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습관이거든요. 참 좋은 습관인데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하는 것, 또 날마다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생활, 또 찬양하는 생활, 이런 것 같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뭐 그런 거죠. 뭐 문제가 생기면 오고 문제가 없으면 또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생활이죠, 생활. 일상의 복음이죠. 생활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에서도 단단한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결코 뭐 이게 그냥 저처럼 쉽게 소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자체를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네, 느껴집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성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믿음이, 성인의 믿음이 네. 와서 자라나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가려면은 잘 소화해내는 그 소화의 비결을 오늘 뭐 고려 의학에서 말하는 이 육신의 소화는 뭐 다양한 또 방법이 있습니다. 뭐 무즙이라든지 뭐 저 그 닭의 위장, 개금내라고 네. 하셨나요? 개내금. 개내금. 네. 처음 듣는 말인데. 개라는 건 닭 개자 쓰고 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거, 그다음 금이라는 건 아까 노랗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군요. 네. 참 이런 좋은 또 민간요법들을 알려주셨고요. 우리 영혼의 단단한 식물인 말씀을 잘 소화하는 장성한 자녀로 자라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과 말씀 묵상과 말씀을 늘 깊이 새기는 이런 습관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소화와 관련된 좋은 시간 이야기 정보를 나눌 수 있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 한의사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꿈교회 담임 목사이신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한 일어나 걸어라로 꾸며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나무한의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이어서 김동연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중파 1188kHz와 1566kHz 주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북녘땅에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광 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떤 중요성이 있기에 그 끔찍하고 수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당하시까지 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에베소 5장 2절에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자신의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베드로전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속, 용서, 영생, 화평, 거듭남. 그러나 구원의 큰 축복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죄의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말끔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시므리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넷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에 사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끌고 들어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의 사건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죽은 것은 우리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분리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아픘, 진정한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진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담당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너무도 중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내어놓아야 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살벌한 고통에까지 우리를 찾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매달기 위해 마련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신이 우리의 죄책, 심판 그리고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는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밖에 받을 자격이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태하신 심판을 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만하고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28절에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는 허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자신의 선이나 의와 자기 만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임을 인식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은혜로 받아들임으로써 제사함과 영생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 음성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요즘은 북한의 풍경들을 몰래 찍어온 영상들을 사실 생각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유튜브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장마당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 장마당 풍경 영상으로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 사실 말로만 듣던 그 장마당 동영상으로 저희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북한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전 드럼 세탁기 파는 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 뭐 일반 가정에서도 돈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물건들을 사서 쓰신다라는 이야기까지 첨언을 하면서 아, 이 장마당이라는 곳이 정말 북한 사회를 근본부터 변화시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활력이 보이고 또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시장 경제 안에서도 복음이 지혜롭게 유통되고 흘러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USB를 뿌린다든지 CDR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말이죠. 뿌리는 것은 사람이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니 장마당에서의 놀라운 결실들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1월 10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1분 찬양 국민일보에서 함께합니다.